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평안한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관한 세 단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아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며칠 동안은 같은 본문을 좀 몇 번 반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22절부터 있는 말씀 26절까지에서 복음에 관한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을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복음의 특징적인 세 단어들을 상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다르고 또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간단 명료한 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율법과 비교했을 때 율법은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차별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그 어떤 세상적 조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복음에는 사람들의 세상적 조건이나 육체적 조건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까?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뭐 어느 가문에 뭐 출신이냐, 뭐 어느 학교에 출신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 육체적인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차별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 복음은 바로 이처럼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조건뿐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체험할 수 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 진리입니다. 지식과 건강과 재물을 투자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저 믿으면 전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차별 없다는 말은 세상적 조건은 필요 없다는 의미고 또 동시에 믿으면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는 이 귀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으뜸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 안에서 같은 한 가지로서 늘 은혜 안에서 서로 섬기며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로 또 다른 말로는 값없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복음에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기 은혜로라는 말과 값없이 말이라는 말이 따로따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로라는 말과 값없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왜 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값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값이 없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값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귀중하지만 흔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숨만 들이셔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이 공기, 산소, 또 매일 우리가 마시는 그 물, 사실은 뭐 요즘은 물값도 비싸다고 하지만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물이라는 것은 잘 너무 흔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공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하나는 너무 희귀해서 대조하여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어떤 귀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값을 따죠? 그렇죠? 희귀한 어떤 보석이나 뭐 골동품 같은 것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값으로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해도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값을 주고 사야 한다면 복음을 살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공짜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냥 주었는데 또 그것을 뭐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억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받으면 구원이요. 또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면 차별 없이 또 동시에 값없이 주시니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귀한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주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또 한 가지 모습을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이 참으심으로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예? 은근히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주고 보고도 못 본 척해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간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왜 못 보셨겠습니까? 다 보시고 다 아시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계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못 본 척 하신 것,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려고 하시니 인생들에게 가득 차 있는 죄를 보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보고도 못 보신 척 해주시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자 할 때에 간과해 주시니 이 얼마나 또한 놀라운 복음의 축복입니까? 과연 오래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복음을 어렵게 설명한다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차별 없고 믿으면 값없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다가 믿으면 또 죄를 간과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아주 쉬운 모습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제 이 귀한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값없이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만 백성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